결혼 빨리하게 제도, 직장에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제도, 이런 제도로 다 바꿔주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지체가 되거든요. 지금 그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.